하지만 아직은 아니야. 내가 없이도 괜찮겠니? 네 앞에 내 눈을 바라봐. 울고 있니? 너 역시도 가슴이 메여와. 나를 버리려는 널 두고 아직도 난 사랑을 기대하나 봐. 알고 있어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건 널 보내야 하는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Thank you.